5월 29일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군사적 위력에 질겁한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의 중요 대상들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새로 조작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. 호전광들은 새 전쟁기구를 현재 공군작전사령부에 있는 K2작전수행본부를 토대로 저들의 미사일 방위체계와 킬체인,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타격체계를 통합하여 내오려 하고 있습니다. 전략사령부는 육해공군에 있는 3축타격체계를 직접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